Track 13. Number 7.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. 뭐 드릴까요? 냉면 둘 주세요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여기요. 콜라 한 병 주세요.